time is ticking. Time is ticking, ticking. Time is ticking. Time is ticking away. 쏟아지는 걸 이유 없이 쏟아지는 걸 아무도 모르죠. 심장 속에 유리조각 폭풍이 몰아치는 걸 상처가 병이 돼서 모든 물이 벽이 돼서 거울 속에 내가 적이 돼서 아프죠. 아무도 그대 모르게 가두고 숨을 조르게 놔두고 끝을 고르게 만들죠. 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었죠. 돌아갈 길은 선택도 없이 마냥 걷겠죠. 내 맘보다 그대 숨이 먼저 먹겠죠. 상처 눈물이 흐르고 죽음 속을 헤매다 널 내가 구해줄게. You are the one. 어둠 속에 걷고 있을 때 어둠 속에 내가 사로잡힐 때 내 숨이 같이 해 나의 the one. 내게서 날 건네준 그대 세상 속에 물이 내게 닿을 때 내 손을 바칠게. She 밤에 땀에 흠뻑 젖었겠나요? 양심이 당해기며 버벅대나요? 끝이라고 생각되나요? 괜찮아요 cause I understand. 내가 고장난 그 몸의 흉터 산산조각난 그 혼에 숨겨버린 눈물도 지워줄게요. 그대 손을 내 손에 움켜쥐고 믿어줄게요. 상처 흉터 눈물이